안녕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피플앤지저스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화 목소리에 멋진 분이 나오셨는데요. 자기 소개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96년생 이제 AUT에서 간호학과 2학년 재학하고 있는 김예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간호학과 하면 사실 물론 이제 많이 인식이 바뀌어서 한국에서도 남자분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여기 뉴질랜드에서는 어떤가요? 그 간호학과 다니시니까 실제로 같은 학생들을 봤을 때 뭐 비율 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인식은 별로 그렇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비율도 봐도 현재 저희 학년에 130명 중에 남자는 7명 정도 되고요. 저희 윗학년도 아랫학년도 별로 다를 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많이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평판은 되게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남자 간호사들에 대한. 쉽게 말해서 뭐 쉽게 표현하자면 뭐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란 게 기억이 나이팅게일. 백의 천사. 그리고 왠지 그 간호사 하면 왠지 그 되게 마음 따뜻한 여자 간호사님이 주사를 놔주고 막 이런 사실 뭐 보통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가 근데 실제로 보면 그 간호하는 분야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진짜 정말 그 남자이나 여자의 어떤 뭐 군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지만 분명히 남자가 꼭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자가 못해서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뭐 그 뭐라고 하죠? 그 정신 뭐 네, 예, 그 정신병동 그쵸. 그거는 사실 좀 무섭잖아요. 약간 힘으로 뭐 제압할 때도 있고. 네네. 뭐. 근데 뭐 평상시에도 뭐 어쨌든 남자 역시 섬세한 손길을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되신 이유는 뭐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검사, 변호사, 뭐 소방관, 경찰 막 이렇게 막 되게 꿈이 많았었는데 나이가 좀 들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꿈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이제 계속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 꿈을 아까 지금 쑥 나열하셨는데 보니까 다 사람들을 좀 돕는. 네, 좀.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선교 같은 것도 관심이 좀 많았어서 이제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외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돕고 할 수 있는데 가장 편한 게 의료 쪽인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의사가 될 머리는 아닌 것 같고. 아주 현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 꿈에서 돕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아무래도 실제 물론 많은 분야 다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가장 그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의료, 사실 의료 선거기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피지 우리 뉴질랜드에서 가까운 피지나 바누아투나 이게 섬나라들만 하더라도 네네. 뭐 피지만 하더라도 사실 그 의료 시설이 썩 좋은 건 아니니까 그쵸, 네. 예. 또 그런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한우 간호학교를 가셨어요. 2학년이시죠? 네. 어떠세요 공부는 그게? 어렵다고 하던데. 제가 간호학과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분이 간호학과 쉽다 그래 가지고 좀 편한 마음으로 들어간 것도 있었는데 이게 공부만 하거나 실습만 하면 괜찮은데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도 많이 쫓기기도 하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근데 공부하면서 되게 재밌고 보람이 있는 거는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어쩔 때 네. 그런 걸 좀 실습 나가셨어요? 그죠? 처음 나갔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 나갔을 때? 제가 처음 나갔을 때 수술 병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가자마자 그냥 이제 1학년 때 일주일 정도 실습을 하는 시간을 주는데 이제 처음 간 곳이 이제 그러니까 환자들이 수술 끝나고 들어오는 병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분들이 이제 목 같은 갑상선 같은데 이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라 가지고 막 그 뭐 파이프 같은 게 목을 이렇게 막 관통하고 지나가고 이런 네. 것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되니까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고 본인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했죠. 그렇죠. 네.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냄새도 그렇고. 근데 진짜 실습하면서 되게 보람을 느꼈을 때는 이제 제가 이 사람들에게 되게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제 되게 아무래도 환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약한 입장이잖아요. 병원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의지할 사람이 의사, 간호사. 근데 이제 아직 학생이지만 그래도 간호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거 물어보시고 또 많이 의지하시는 모습 볼 때 아마 저는 제일 보람을 느끼지 않았나 싶어요. 누군가 자기를 믿어주고 의지할 때 보람을 느끼시는군요. 그렇죠. 결혼하시면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아직 젊으시니까 결혼 안 하셨죠? 아니 뉴질랜드 워낙에 일찍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예 뭐. 그러면 이 간호학교 과정은 솔직히 뭐 궁금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네. 청소년 같은 경우들도 간호학과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간호학교 뭐 과정이 한 어느 정도가 되고 이제 물론 이제 병원 가고 그러겠지만 어떤지 좀 코스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를 이게 학교마다 다르기는 해요. 이제 학교가 오클랜드 대학교가 있고 AUT가 있고 MIT라는 곳이 있고 또 유니텍도 있는데 일단 제가 아는 거는 이제 AUT는 되게 자세하게 알고 제 친구가 또 오대에서 다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코스는 3년 코스고요. 1학년 때 실습을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잠깐 보내줘서 이제 병원 그런 환경이 좀 익숙해지게 한 다음에 이제 2학년 때는 5주에서 10주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이제 병원 실습을 보내주고 점점 늘어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는 정신병동이랑 또 다른 병원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한 10주 정도 앞에서 또 실습을 시키고 정신병동은 필수 항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병원을 뭐 그런 정신과를 안 가려고 해도 그건 필수적으로 받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간호학과의 취지가 약간 모든 그런 컨디션 같은 것들을 일단 눈으로 보게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쪽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해도 일단은 가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3학년 때는요? 3학년 때는 이제 1학기 때는 이제 기간은 좀 길지만 똑같이 2학년과 같이 이제 실습을 하기는 하는데 3학년 때는 프리레지스터 과정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실제로 일하기 그 직전 과정을 좀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전할 수 있거든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약간 인턴 그렇죠. 그런 활동이라고 네, 보는 거예요. 비슷한 개념이죠. 이제 거기는 이제 저희가 고를 수 있다는 것과 이제 자기가 좋네 역시 뉴질랜드를 일하고 싶은 곳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제 실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하고 나면 시험을 보고 예, 그리고 이제 정식 간호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우 씨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시면 뭐 생각하시는 분야는 있으세요 따로 병원이라든지 뭐? 예, 일단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학교에서도 그거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제가 1학년 때 실습했던 이제 그 수술 끝나고 환자들 들어오시는 분들 저는 이쪽 그쪽으로 가고 싶었고요. 두 번째가 아마 정신병동. 아무래도 요즘 추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이게 계속 발생이 되는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도 관심이 좀 생겼고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나서 이제 수술방 쪽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아니 좀 보통 사람들은 이제 좀 젊었을 땐 고생한다 말도 있으니까 예, 예. 좀 하고 좀 노년엔 좀 편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점점점 이렇게 강도가 센 쪽으로 경험을 본인이 쌓고.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예은 씨를 좀 알잖아요. 네. 맞는데 저는 사실 뭐 간호학과 전 되게 잘 할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제 기억 속에 그 어떤 요양원 노인분들 예, 예, 계신 예, 예. 데에서 같이 봉사활동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봤던 장면이 뭐냐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 뭐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구나 좀 마음이 있으면 좀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은데 네. 사실 그래도 돕고 뭐 이렇게 직접 하고 그런 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사실 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되게 사무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그분 중에 어떤 분이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실 줄 알잖아요. 네. 그날 그걸 가지고 가셨는데 몇 번 더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정말 그 싫은 거 하나 없이 그걸 몇 번이고 이렇게 연주하는 거 보면서 아 저분이 진짜 뭘 해도 저런 걸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몇 년 후에 보니까 이렇게 네, 지금 간혹 이렇게 꿈을 꾸고 계세요. 네. 근데 그런 거 아까 뭐 선교에도 관심이 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신앙적으로 언제 그런 걸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다니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간 상황이었는데 이제 공부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가지고 이제 첫 시험을 전부 다 페일하고 이제 아이고 내가 이번 년이라도 고등학교 2학년 패스할 수 있을까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막 아직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 좀 오리무중이었으니까 근데 공부도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선택이 좀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계속 되게 힘들어하면서 되게 많이 기도를 했었죠. 근데 이제 계속 그러니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꿈들이 뭐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것들에서 또 어떤 거를 내가 또 해야 되는지 또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뉴질랜드 이민 오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일 같은 거 전부 다 내려놓으시고 한 6개월 정도 호주로 DTS 선교훈련을 떠나신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혼자서? 네. 저희 다 놔두고 버리고 왔네. 버리고 갔어.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는데 그런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 그 사이언스 쪽으로 의학 쪽으로 관심이 있으니까 어쩌면 내가 그쪽으로 또 가라는 좀 그런 게 아닐까. 또 제가 어릴 때도 단기 선교로 인도 막 이런데 중국 같은데 막 여러 번 다녀온 기억이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준비를 시키셨나. 또 이렇게 좀 힘든 상황에 놓으셔가지고 내가 더 기도하고 좀 내가 뭘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기 원하시는가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렇게 조금씩 이제 간호사란 직업이 자리를 잡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님 같은 경우는 뭐 DTS 훈련을 가고 근데 DTS랑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그게 뭐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그 선교 훈련이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막 선교사를 훈련시킨다 이런 개념은 그러니까 아닌데. 평신도들 그쵸, 그쵸. 훈련이죠. 그 선교. 근데 그렇게 막 가고 그랬대. 사실 이민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쵸. 저는 되게 싫었죠. 그쵸. 몇 살 때 오셨죠?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졸업하고 바로 왔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뉴질랜드 간다 했을 때 와 신난다 이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전혀 아니었죠. 저는 제 친구들이 다 여기 있고 이제 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또 아예 완전히 낯선 환경으로 가버린다니까. 또 일단 언어부터 다르고 되게 큰 부담으로 왔었죠. 저한테. 원망 안 하셨어요? 사실 오고 나서 한 달은 정말 싫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좀 힘들고 그 환경도 너무 다르고 이러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감사해지더라고요. 여기 올 수 있게 된 게. 또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전 되게 지금은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러면 그 계기가 있으세요? 어떤 뭐 그런 어려웠었는데 그게 좀 힐링 마음이 뭐, 예, 힐링된 뭐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힐링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제 주변에 그 영주권이 아닌 친구들이나 형 누나들 이렇게 보잖아요. 뭐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와가지고 영주권을 받으라고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을 보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 나이 돼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고생하신 분도 많이 있죠. 네, 근데 그래서 더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버님 어머님이 영유권을 따서 네, 아, 또 고생하신 것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보이니까 아. 네, 좀 짠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어쨌든 초등학교 때 와가지고 이민자 1.5세대로서 살면서 요 뉴질랜드에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간호의 꿈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비전들을 꼭 갖고 있는 그러니까 주변에 아까도 뭐 그 노력하는 친구들이나 형 누나 이런 지인들도 있겠지만 극복을 못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아, 뭐 친구들 지인 중에서 네. 그 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윗이 한창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솔로몬에게 내가 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새겼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유명한 말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어도 이것 또한 지나가니 너무 자만하지 말고 나쁜 상황이어도 이 또한 지나가니 너무 절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그게 되게 크게 왔던 것 같아요. 특히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되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제 계속 기도하고 하면서 이것 또한 계획의 일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뭐 시험 페일을 하고 막 뭐 제대로 안 나오고 사람들이랑 관계 힘들고 막 이런 것도 결국 그거를 통해서 뭔가 배우게 하시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허락하신 거 아닐까.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다고 하지 않기도 하셨고 그래서 그거 믿고 좀 버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페일했을 때 뭐 상당히 기분이 그랬었을 것 같은데. 말로 설명하기 힘들죠. 막 눈물 날 것 같은데 막. 예,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고 몇 개씩 막 그러면은 진짜 눈물 나죠. 그런데도 어쨌든 간호학과를 가셨어요. 예, 감사하게 좀 그. 고3 때 만회를 좀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목표가 생기니까 좀 더 확실해졌죠. 그러니까 더 내가 그렇게 겪었던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니까 결국 이것도 나에게 뭔가 가르치시려는 뭔가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좀 더 열심히 매진했던 것도 있고 근데 계속 그런 자각하고 못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 뒤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좀 더 멀리 내다보는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니까 전형적인 듣다 보면 전형적인 교회 오빠예요. 서기 말을 하네. 신앙심 짓고 어떻게 되고 그럼 교회에서 친구들 청년들을 만나고 그렇게 같이 활동하면서 뭐 특별히 뭐 활동하는 게 있으세요? 현재 되게 작게 시작한 찬양팀이 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 찬양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우리 뭐 같이 좀 뭐 찬사모 뭐 이런 거요? 찬양 사람들 아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네. 예, 처음에는 이제 그 플럭드인 가수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저희 하나님한테 꽂혔다라는 이름을 시작해서 지금은 플럭드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같이 찬양하고 그냥 거기서 맡은 역할이 뭐죠? 지금은 원래 처음은 베이스를 쳤다가 이제 드럼 치시는 분이 나가고 제가 지금 드럼 치고 있습니다. 아, 노래는 안 부르세요? 노래는 교회에서. 교회에서. 네. 이 나라 온 친구들 잘 보면 좀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공부도 뭐 하지만 그 밖에 활동 같은 것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아까 드럼 얘기도 나왔는데 네. 몇 살 때부터 쭉 치신 거예요? 저는 이미 오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12살, 13살부터 치기 시작했어요. 뭐 특별히 드럼을 쳐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살면서 드럼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에 왔는데 아, 그 드럼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운 건 아니고 이제 형 이렇게 치는 거 좀 보면서 어깨 너머로 좀 치면서 하다가 이제 섬길 기회가 좀 이렇게 계속 생겨가지고 이제 치다 보니까 좀 멀리 가게 된 것 같아요. 거기다 막 스트레스 풀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막 뚱뚱 치우면서. 아, 몇 번 스틱 같은 거 부러뜨리긴 했는데. 네, 뭐 지금 되게 즐겁게. 그럼 학교 생활 들어가면서 인생 중에서 뭐 인생이 길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고 어떻게 다시 또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는 뭐 그쵸. 그런 지금 나이신 것 같은데 네. 삶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고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은 없었나요?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 네. 누구에나가 그런 순간은 있잖아요. 네.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교회가 처음 깨졌을 때가 제일 저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교회 좀 깊이 관련이 돼 있었고 인버브 돼 있었고 이제 또 많이 의지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깨져버리니까 뭔가 제 삶에서 많은 부분이 좀 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걸 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공부 같은 것도 이제 사람들이랑 관계 같은 것도 전부 다 교회나 이제 그 신앙생활하는 그런 관계에서 베이스가 됐었는데 이제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죠 많이 이어져 있죠 그런 네. 것들이 그때가 전 제일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지금은. 네. 그 사실 이민 생활 저도 보다 보면 참 그런 경우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이제 그 청소년기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러한 것들을 겪었다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신뢰가 어떻게 보면 좀 깨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물론 우리 예배자 같은 경우나 신앙인들은 뭐 하나님과의 관계 뭐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만 네. 하지만 공동체 역시 중요하잖아요. 그쵸, 사실 무시할 수 없죠. 그렇죠.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건데 사실 그런 거 보면 상처를 받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 그 상처가 회복은 좀 되셨어요? 어떻게 솔직히? 사실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극복을 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시기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제 이런 얘기 나누고 또 이제 선배들이랑 또 아는 어른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결국 우리 모두가 사람 아니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 그분들도 그렇고 결국 사람이고 우리가 뭐 진짜 예수님이 아닌 이상 뭐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게 뭐 목회자라고 뭐 그냥 평신도라고 전도사님이라고 그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다 똑같죠.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뭐 항상 맞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거고 그때 시기가 좀 엇갈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많이 기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그 성격을 좀 아는데 되게 조용하면서도 참 되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의 그 비전 이런 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 듣기 전에 그 힘든 시기에 혹시 위로가 됐던 찬양 있나요?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저는 이제 그 어노인팅 2013년 예배 캠프 앨범에 그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곡 많이 들으면서 되게 많이 위로되고 또 혼자 많이 울기도 했던 것 같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뭐 시간은 흘러가니까 네. 이제 뭐 찬양 들으시면서 많이 우셨을 것 같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우는 자 뭐 그런 말 있더라고요. 우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결국은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네. 이제 그러시면서 또 나름대로의 물론 이제 어려움과 지금 회복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게 있겠지만 또 그런 상처들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갖고 계신 비전이 있는 걸 알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인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많은 얘기가 있고 많은 말이 있고 해도 결국 제 저를 또 제 주변을 결정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를 정말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또 이제 아무래도 간호사라는 직업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밖에서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다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모습이 네. 바깥 당상 네. 그러니까 간호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크리스찬이라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또 간호사로서 그걸 그 모습을 투영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물론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좀 큰 일들에 동요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제가 제대로 사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저는 네,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그 반듯한 그 정말 교회 오빠의 표상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부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신앙관계에서 물론 부모님도 신앙을 갖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신앙관이라는 게 약간씩 좀 차이는 사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부모님하고의 그런 거는 뭐 잘 맞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부모님 보면 되게 존경스러워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뭐 신앙적인 그런 토론을 할 그러니까 레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이제 항상 뭔가 이제 그런 얘기로 그런 주제로 얘기를 시작을 하면은 이제 제가 되게 어리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저희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면은 아 저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저런 식으로 이제 또 받아들일 수 있구나 또 연륜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험에서 나오신 그런 말씀들이 이제 저한테는 없는 것들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한테 저는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누면서 좀 되게 많이 감사하죠. 또 많이 배울 수 있고 하니까. 그러면 부모님한테 그런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많은 친구들이나 어떤 비전을 꿈꾸고 막 이렇게 갖고 있는 친구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뭐 같이 뭘 하신다고 네네네. 했는데 어떤 그런 친구들 좀 많은 편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랑은 아닌데 주변에 그런 친구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랑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자랑이 아닌데, 그러니까 자랑이면 안 되는데 좋은 게 아닌데 약간. 아니 좋은 거죠 사실.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건 같은 꿈을 꾸고 어떻게 비슷한 꿈을 꾸고 비전을 완성해가고 사실 혼자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아, 예, 정말 정말 맞아요 그건. 그 왜 일하시다 보면 그런 것도 느끼지 않으세요? 내가 혼자서 딱 할 수 있는 게 있고 조절 못 하는 게 있고. 예, 특히 이제 팀워크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또 되게 두드러지게 많이 느끼는 부분도 있고.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많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 저도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사실 그 저도 사실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퀴즈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일을 할 때 저 처음 그날 이제 중간에 이제 경력직으로 갔는데 그날 거기서 이제 방송을 마치고 딱 나왔는데. 원래 제가 방송을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디프리를 해요. 네네네. 근데 그날 딱 끝나고 나는데 이제 조윤출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PD님이 전화할까요? 그러니까 연락을 돌릴까요? 이제 물어보는 네네네. 거죠. 근데 아니 그날 따라서 이상하게 집에 가야 되지 않겠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하는 말이 왠지 그런 것 같죠? 저도 집에 가고 싶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둘이 그래서 처음으로 그날 바로 집에 갔던 것 같아요. 오. 네, 근데 그게 전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전 그날 가서 달라진 건 없었는데 그날 그 방송을 갔더니 그 CTS 그분들이 만남일 때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에이. 나 뭐 하러 온지도 아는 사람 말고 그 일반 직원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인사가 왜 보험회사나 뭐 이런 데서 그냥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가 아니라 네, 네. 정말 마주쳤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 내가 진짜 뭐 이렇게 잡상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반갑게 네, 반갑게 제가 인사를 해주고 다 모든 사람들이. 오. 근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평소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뭐 때문에 만나는지 이 사람이 날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사를 해요. 근데 그냥 내가 지나간 그 뭐 그런 장소로 간다고 해서 예를 들어 카페에 커피 마시러 갔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물론 직원들도 있겠지만 네. 인사를 한 번 정도 하고 마주치면 그쵸? 또 인사 안 하잖아요. 그쵸? 거기 그 사람은 마주 때마다 인사해요. 네. 아 진짜요? 네. 웃으면서 되게 여기 뉴질랜드 왔을 때 보면 사람들 딱 만나면 되게 반갑게 네, 반갑게 처음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그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그냥 멀뚱멀뚱 마주치고 지나간 것보다는 또 그런 게 되게 느낌이 좀 나쁘진 않잖아요. 되게, 예, 좋죠.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받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인사에서부터 벌써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음이 이렇게 변화주는 네, 거.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작은 행동인데 그게 영향력을 줘가지고 네, 큰 파장. 예, 삶을 좀 바꿔주는. 네. 제 인생에서는 그게 큰 계기가 됐던 것 같거든요. 여기 뉴질랜드 와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사실 시작점이 어쩌면 그 포인트가 거기가 아니었나. 오, 되게 큰. 네, 우리 예은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었나요 혹시? 터닝 포인트. 네. 뭔가 그러니까 이제 약간 간호사라는 그런 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 같은 걸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아까부터 좀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좀 내가 정말 아 이걸 딱 경험해서 나 정말 사람을 구체적으로 도와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간호를 택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가? 그 뭐랄까 이제 그 선교 같은 거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 1학년 때까지 근데 이제 1학년 이제 초반 그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실습을 하는데 마지막 날에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 자기도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근데 막 이제 저를 이렇게 부르시던 저 마지막 날인 거 알고 이제 저를 부르시더니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기가 그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을 만나봤고, 이제 막뭐 목사다, 뭐 전도사다, 뭐 사역자다라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분들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지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다. 근데 나는 네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제 생각이 확 바뀌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이제 간호사라는 직업이 그냥, 아, 뭐, 졸업하면 직업 찾기 편하고, 뭐돈 벌기 편하고, 돈도 이러지 잘 벌고. 뭐잘 버는 건 모르겠는데, 일단, 뭐 그런 생각이 좀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겠다, 뭐 어떻게 도와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거를 딱 듣고 나니까, 제가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정체성과 또내 직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막 섞이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점점 막 눈덩이처럼 불어가더라고요. 사실 그 할아버지 그 한마디가 전 되게 막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뭐 설교 막 이런 것보다, 뭐 쉽게 말하면 똑바로 살아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 지금은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시작하는 단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죠. 그 아이에서는 벌써 이미 큰 어떤 스노볼링 효과처럼 계속 굴러 굴러가지고 네. 정말 큰 눈사태처럼, 물론 눈사태가 나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말 그런 큰 힘을 낼수 있는 그런 걸 품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같이 나눠주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나요? 아, 지금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7월에 청년 사역자 모임이라고 이제 집회를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 팀이랑 이제 그 청사모 연합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 집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족한 것들도 많고, 또 그러니까 알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를, 또 그렇게 집회를 준비하고 사람들이 인도해 갈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뭘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찾기 원하시는, 또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한 사람 찾으시는 집회 될수 있도록, 아마 지금은 그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물론 시험도 좀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그 청사모 그 내용은 좀 나중에 한번 더 저희가 저 자세히 알아들어서 좀 같이 저희 또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네요. 그 마지막으로 같이 듣고 싶은 찬양 있으면 나누고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똑같은 앨범 안에 있는 곡인데요. 네네. 그 2013년 그 예배 캠프 앨범에 이제 그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좋아하는 찬양이라서 주님 한 분만을 또 바라보면서 그분을 뭐 생각을 하면서 많이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가사가 되게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많은 그 크리스찬 청년들이 정말 이 뉴질랜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제 많은 곳에 또 뉴질랜드 안에서도 그렇고 또 세계적으로도 또 한국적으로도 이렇게 정말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비전들이 정말 이렇게 펼쳐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참 많이 기대를 해봐요. 사실 저희 피플 앤 지저스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나 뭐 성별 이런 거 상관없이 보면 정말 그들의 그 각자의 삶 속에서 빛나는 정말 어떤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쭉 계속 지켜나갈 수 있기를 정말 같게 기도를 그렇죠. 하고요. 네네.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아유,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예훈, 뭐라 불러야 되죠? 김예훈 선교사님? 예비 선교사님? 그냥 예. 학생으로. 제가 함께 그 간호학과에서 정말 그 비전을 꿈꾸고 계시는 우리 김예훈 학생하고 같이 이 시간을 진행해 봤습니다. 아무튼 좋은 그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 중보 기도할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청사모 모임이라고 했나요? 네. 예, 거기서도 그 팀을 이끌고 또 같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잘 돼서 또 정말 이 뉴질랜드의 어떤 부흥에 정말 그 시발점이 될수 있게끔 됐으면 참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신청해주신 곡 듣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또 이 시간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시 한번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